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? 1번,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. 2번,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. 3번,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. 4번,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.